잡아주던 너 놓지 말아줘. Yeah. Hey, 하지 않을 거라고. Don't look back and just let go. 자신 있게 말해 놓고 I don't wanna be alone. 이런 바보 같은 모습 어쩔 수 없는 걸. 넌 내 남자 날 붙잡아 I'm forever your girl. Yes. 솔직히 말해 너도 아직 날 원하고 있잖아. 수줍어하지 마 I miss you too so 가까이 다가와. We break up to make up I wake up and think that you gone for so long. 아무리 돌려봐도 나 같은 여자는 없다고. You need me come home.